HUBS. What are you looking at?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를 이끄는 디렉터 조윤입니다. 우리 쇼는 패션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쳐보며 패션을 단순히 옷을 입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에 담긴 개인 또는 사회의 가치관에 이해하고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패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트렌드세터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의 키워드는 팬톤 2023의 컬러입니다. 잠시 후 12월 6일 성재훈 쇼 호스트와 함께 우리의 마지막 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스탠바이 해주세요. Let the show begin. 팬톤이 2023년 올해의 컬러로 팬톤 181750 비바 마젠타를 발표했습니다. 비바 마젠타는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즐겁고 낙관적인 축하를 촉진하여 새로운 내러티브를 쓰는 맥동적인 색상인데요. 비바 마젠타는 순수한 기쁨을 즐기고 실험과 자기 표현을 억제하지 않고 짜릿함과 경계 없는 그늘을 돋보이게 하는 새로운 애니메이션 레드죠. 비바 마젠타는 또한 낙관적이고 힘이 있고 그리고 실험을 상징하는 진홍색 톤으로 같은 반항적인 정신을 가진 창의적인 사람들이 두려움 없고 구속 없이 자신을 표현하도록 장려하기를 희망합니다. 팬톤 컬러 연구소의 리트리스 아이즈만은 팬톤 181750 비바 마젠타는 빨간색 계열에서 유래했으며 천연 염료 계열에 속하는 가장 귀중한 염료 중 하나이자 세계가 알고 있는 가장 강하고 밝은 염료 중 하나인 코치닐 레드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팬톤 181750 비바 마젠타는 원시적인 물질의 뿌리를 두고 우리를 다시 연결한다. 자연의 힘을 불러일으키며 우리의 정신을 자극하고 우리의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팬톤은 비바 마젠타의 본질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오랜 파트너인 휴즈와 협력해 인공지능 도구 미드저니를 사용해 시각적인 표현으로 색상을 상상했다고 하죠. 이들은 아트 제너레이터에 색상이 불러일으키는 메시지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낙관적이고 끝없는 새로운 생태계로 크리에이티브를 초대하는 대담하고 용감한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팬톤은 비바 마젠타와 함께 2023년에 시각적인 톤을 이끌어갈 컬러 8가지 마젠타 버스도 공개했습니다. 블루그레이, 라이트 핑크처럼 뉴트럴 톤이 비바 마젠타와 매치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팬톤은 미국 뉴저지 소재의 색상 전문 연구개발 기업으로 이 회사에서 고안한 색채 배열인 팬톤 컬러를 이르기도 합니다. 사람별로 다르게 보이는 색상들을 시스템으로 구조화, 체계화시키는 데 공로를 세운 기업입니다. 시각 디자인 관련 종사자라면 한 번쯤은 팬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색상 분야에서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팬톤에서 선정한 올해의 컬러는 디자인, 출판, 의류, 플라스틱 산업 등 각 분야의 트렌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세계적 권위가 상당한데요. 오늘날 팬톤 컬러는 약 1만 가지 이상의 배색 체계가 갖춰져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배색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이번 2022년도에 가장 핫한 컬러로는 발렌티노 핑크 PP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럭셔리 오트쿠티르 브랜드 메종 발렌티노에서 2022년 가을 겨울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던 컬러이자 실험과 정제, 그리고 증대와 향상을 통해 선보인 단 하나의 컬러, 발렌티노 핑크 PP는 고유한 색조로서 엄격한 기준, 광범위한 연구와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유럽 럭셔리 브랜드 최초로 팬톤과 협업해 브랜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색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바탕으로 매종 고유의 컬러를 선보인 발렌티노의 협업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필 파울로 피촐리가 신중하게 연구한 색조를 디자인의 사전에 영원히 새겨넣었는데요. 특히 발렌티노 핑크 PP 팬톤 스페셜 에디션 아이템들과 함께한다면 하나의 패션 스테이트먼트로서 선구적인 비전을 선사하는 컬러로 물든 일상을 보내며 핑크 PP 컬러 한 조각으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할 수 있다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오늘 쇼에서는 패션은 물론 여러 영역에서 트렌드를 만드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팬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의미 있는 메시지와 개개인의 개성을 색깔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죠. 한 학기 동안 성재훈 쇼호스트와 함께 다양한 패션 뉴스와 재밌는 패션 지식들, 그리고 현재의 트렌드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패션이라는 것은 정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아이템, 소신을 담아 세상에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 것, 그것이 패션계가 너무나도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이죠.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 화요일 동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의 소호스트 성재은, 엔지니어 박세준, 그리고 디렉터 조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know, the less you find out as you go. I knew much more then than I do now. Neon hot day glow eyes, city lit by fireflies. They're advertising in the skies for people like us. 8 UBS